게스트로 왔을 때 은디 언니를 보고 오 여유 있어졌는데 하면서 장난쳤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여기 앉아있네요. 아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구나 싶어요.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요. 어쨌든 최근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려고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예리입니다.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저희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예리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DJ로 함께하니까 어때요? 긴장되진 않는지 이제 뭐 물어보셨는데 사실 엄청 긴장되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네 번째 제가 영스에는 네 번째 출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익숙한데 또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거는 되게 긴장이 되네요. 새삼 우리 멤버 앤디 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더 느끼게 되고요. 오늘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멤버 중에는 예리 씨가 오늘 첫 스타트를 끊고 아이린 조이 씨가 남았어요.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히 이렇게 왔는데 제가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활동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근황 토크 살짝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사실 이제 활동이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급 종료됐어요. 필 마이 리듬 활동이 정말 아쉽게 좀 일주일만 하고 종료가 됐는데 질문 안 읽어도 됩니다. 질문 안 읽어도 되나요? 다 읽어버렸네요. 필 마이 리듬 활동이 이제 종료가 좀 급하게 되면서 저도 좀 급하게 쉼에 좀 들어가면서 푹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좀 갑자기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제가 몇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어쨌든 왔었던 사람이라는 게좀안 믿겨져요. 네, 박은나 씨가 스페셜 DJ지만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저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7531님이 림하 오늘 라디오 잘 부탁드려요. 오늘 너무 상큼해 보여요. 예전에 라디오 DJ 하고 싶다고 했던 거 들었는데 이렇게 봐서 좋네요. 화이팅 예림. 화이팅입니다. 제가 또 라디오를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듣는 거를 좋아하고 또 제가 언젠간 DJ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 참 다시 한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김윤기님이 스페셜 DJ 해주는 멤버들 중에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큼 좀 잘하고 가야겠죠? 맞아요. 내일은 우리 아이린 언니가 하고 또 금요일은 우리 조이 언니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면 어떡하죠? 김윤기 님이 또 보내주신 건가요? 화나는 화요일을 림디와 함께 마무리하니까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다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왜 화나셨을까요? 화날 만한가요? 네. 홍원배님이 막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읽어도 돼요? 방송국 분들이 정리하겠지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막 해도 될까요? 3734님이 오늘 처음으로 필라테스 수업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저랑 또래인 것 같은데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1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일이 무섭네요. 온몸에 알이 배길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저도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이 필라테스를 처음 하는 날과 정말 오랜만에 가는 날의 그몸 상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알이 배기죠. 하지만 꾸준히 하면은 괜찮다는 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7622님이 예림아 오늘 완디 like water 1주년인데 예림이가 완디 대신 축하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SNS에서 우리 앤디 언니의 솔로 앨범 1주년이라는 거를 봤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앤디 씨. 사연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채연님이 오늘 학교 갔다가 지하철 타고 집 가면서 보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예리 보니까 웃음이 막 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웃음이 나실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우주 씨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4부에는 남의 사랑 이야기 대신에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직접 뽑아드릴 거예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아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근데 저는 사실 19살의 겨울이나 20살의 봄이 그닥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일을 그때 엄청 저희 레드벨벳이 정말 바쁜 시기였고 지금보다 훨씬 바쁜 시기여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사실 술은 농담이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보내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러분의 20살은 어땠나요?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나의 20살은? 이런 이펙트가. 네, 20살 되자마자 민증을 이마에 붙이고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 부끄러워서 가자만 사가지고 얼른 나왔네요.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패기 넘치는 20살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연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20살 자축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케이크에 초도 불고 재밌었어요 등등.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 정말 이런 자축 파티? 자축 파티를 했던 기억은 저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뭐 냅다 놀았죠. 뭐 냅다 술 마시고 냅다 모여서 놀고. 네. 여러분들의 지나간 20살은 어땠는지 혹은 다가올 20살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코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노래는 저예리의 24개예요. 이제서야 뒤돌아 인사하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결국 이렇게 불쑥 여고 찾아와서 우린 만나고 있잖아. 그저 그대로 빛이 나길 바래. 그저 그렇게 웃고 있는 널 그려. 바라는 건 참 많고 많지만 그래도 가끔 그늘에 가려 애석한 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꾸며지지 않아도 돼. 불안하지 않아도 돼. 잠시 멈춰서도 괜찮다고. 언제나 그때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나의 스물에게 속삭이고 있어.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너에게. 꿈도 기억나지 않을 잠이 들길. 힘들이지 않고 편히 눈을 감길. 그리는 건 참 많고 많지만 물감이 적어 다 그려낼 수가 없는 이 모습도 나라는 걸 알아요. 꾸며지지 않아도 돼. 불안하지 않아도 돼. 도닥임이 떠밀림이 아니기. 언제나 그때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나의 스물에게 속삭이고 있어. 오로지 나 그저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찬 편한 밤이 되길. 이 불안은 어디에 둬야 할지 얼만큼 덜어내야 할지. 지나간 시간에 만약이라는 건 없는 걸 알지만 언제나 오직 너에게 귀 기울인다고. 오늘도 난 나의 스물에게 속삭이고 있어. 나나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보영 님이 예리 언니 스물보다 마흔이 가까운 완소를 위해 오래오래 가수하면서 30에게 아 서른에게 마흔에게도 내주세요. 네. 열심히 깜짝 놀랐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의 스무살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스무살 이야기 뭔지 하나씩 만나볼게요. 최지훈님이 코로나로 늦게 술을 못 마셔서 영통으로 랜선 술파티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랜선 술파티 요즘 많이들 하시던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서은님이 20살에 파마를 꼬불꼬불 하고 싶어 바로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고는 집에 가니 아빠 엄마께서 폭탄 맞았냐 하셨어요. 파마는 얼굴 작은 사람만 이쁜 거였어요. 흑흑. 저 20년째 생머리만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가서 파마 하시길 바랍니다. 0518님이, 저는 20살 때, 춤에 빠져서 강의 사이사이 공강 있으면 동아리실 가서 춤추느라 여념이 없었네요. 춤 끊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쳐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우와, 저는 진짜 이제 이렇게 춤 잘, 저도 어쨌든 뭐 댄스 가수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춤을 잘 추지 못해서 이렇게 춤 잘 추시고 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더 수우파도 그렇고 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양인영님이 저는 20살 때 레드벨벳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마 러비분이시겠죠? 감사합니다. 8362님이 전 20살 때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재수학원에서 1년을 더 보냈답니다. 아이고, 지금은 어떻게 더 좋은 대학에 가셨는지 또 사연 어떻게 되셨는지 보내주세요. 잘 가셨겠죠? 네. 7518님이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제가 20살 때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저는 미래의 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아이고야, 5학년, 12살이죠. 제 친동생들이 이 나이 때쯤 되거든요. 애기 동생들이 이렇게 사연 쓸 정도로 똑부러진 친구면은 뭘 하든 공부가 아니었든 뭐 아니든 뭐 다른 거든 간에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요. 5학년 친구보다 제가 더 말을 못하네요. 최미라님이 저는 20살 되기까지 이제 딱 8개월 남았어요. 안 올 것만 같던 성인이라는 나이가 정말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설레면서도 이제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해요. 림디는 이런 고민해본 적 있나요? 저는 근데 딱히 성격상 뭔가 이렇게 변화에 되게 뭔가 이렇게 몸소 긴장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지금 긴장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하지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신 안 올 그런 시기니까 최대한 즐기면서 긴장하면서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물에게라는 노래도 들어주세요. 7442님께서 20살에 처음 만난 그녀와 5년 사귀고 결혼해서 지금은 새 아이의 아빠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가장입니다. 결혼 17년 차예요. 우와, 저는 요즘에 이런 되게 이런 뭔가 말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참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폭탄 발언인가요?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삶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요즘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우즈씨와 함께 2부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으로 돌아올게요. 노래는요, 제가 좋아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Love Me Harder 듣고 오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I need to know. Then take my breath and never let it go. If you just let me invade your space, I'll take the pleasure, take it with the pain, and if in the moment

세상의 모든 신기하고 재미난 썰들을 만나봅니다. 놀람주의, 소름주의. 여기는 썰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네, 영스트릿 2부 시작했고요. 썰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영앤리치 진실 감별사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네, 오늘 썰프라이즈 처음 오셨죠?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아주 음침하고 네 신비한 미스터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음침하진 않아요. 네, 음침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스터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조금씩. 먼저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선배님이잖아요. 알려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우주 씨,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기 왔는데 저는 뭐 이제 앨범 작업 막바지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다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냥 계속 요즘은 앨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언제쯤? 아직 뭐 뭐가 타임테이블이 나오지 않아서. 뭐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멀지 않은 시간에.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두 분은 인연이 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왔는데. 네네. 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랑 이제 여기 우주 씨는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맞아요. 오늘 굉장히 우주 씨가 오셔가지고 네. 아주 다행이에요. 아유, 그럼 다행입니다. 오늘 진짜. 같은 날에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분까지 왔으면 아주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또 초창기 때 저도 이제 활동할 때 많이 겹쳤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오다가다 인사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웬디 씨. 웬디 언니다. 어허. 우리 막내 예림이 림디 완디입니다. 고마워요. 핑크 옷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림디 화이팅. 또 완디님이 또 이렇게 또 너무 늦었어요. 처음부터 네. 보내주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문자 참여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다 듣고 있다니. 건강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네. 아이고야. 빨리 나으세요, 앤디 씨. 조미애 씨가 이 코너 재밌어요. 뭔가 다 같이 보드 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저는 뭐 우주 씨만 믿고. 네네. 오늘 아주 편하게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황진솔님이 우주 씨.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다 수집하고 다니나요? 어떻게 모르는 게 없죠? 아, 이게 또 제가 어렸을 때 네. 뭐 이런저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뭐 이렇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촉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알리바이를 잘 확인하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또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리 씨는 신기한 일 없었나요? 하시는데 뭐 저는 뭐 딱히 제 삶은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아가지고 뭐 오늘 걱정이에요. 우연히 누굴 만났다던가 신기한 꿈을 꿨다던가. 저는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레드벨벳이 데뷔할 때 전 약간 예지몽 같은 걸 꿔요, 진짜로. 그렇군요. 이거 제가 이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저도 그래요. 생각하는데, 네. 저 레드벨벳이 데뷔할 때 네이버 이제 검색창에 네네. 그 레드벨벳이 이름이 나오기 전이죠. 네. 제가 연습생 때죠. 네. 그러니까 레벨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나머지 네 명 저 빼고 나머지 멤버 네 명이 네. 이렇게 포토 사이트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사진이. 네. 이렇게 네 명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검색창에 레벨이었어요. 네. 레드벨벳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전에. 이거는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또 꿈을 꾸거든요. 저는 꿈을 되게 신기하게 꾸는 편이에요. 네. 꿈을 꾸면은 약간 자각몽 아닌 자각몽을 자주 꾸는데 오. 꿈을 적어놔요. 그리고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께 네. 제가 꿈을 꿨는데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와, 진짜 길다. 그러니까 스토리 대충 얘기해드리자면 네. 제 매니저 형이 저를 배신을 하는 꿈을 꿨는데 네? 그 하루 종일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나 할 정도로 저런. 굉장히 약간의 무서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에 매니저한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잊어버려도 좋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길게 썼는데? 그러기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죠. 되게 사건 진행하는 게 어떤 식이었냐면 약간 자각몽처럼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제 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막히면서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마지막에 매니저 형이 한마디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매니저 형 찾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다가 형을 발견했는데 형이 갑자기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지. 이렇게 하면서 딱 웃는 모습으로 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뉘앙스였냐면 네가 그렇게 만든 사건이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이제 약간 그 루시드 드림 이런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은 제가 이제 뭔가를 꿈에서 뭔가 막 이상한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좀 약간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별거 없던데?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지.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와 너무 무서웠었던 그런 꿈이. 네. 아니 평소에 저기 악감정 같은 거 있으신 거 아니죠? 전혀 없어요. 너무 친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너무 길게 써가지고 약간 좀 그래요. 네. 자, 썰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의 모든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워밍업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네.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심장이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으로 준비한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사실. 좋습니다. 주변에 몰랐는데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사실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만나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주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0835님께서 아판타시아라고 불리는 증상을 아시나요? 이건 머릿속으로 땡땡을 못 떠올리는 희귀한 증상인데요. 전체 인구의 3에서 5%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땡땡이 무엇일까요? 아판타시아. 아판타시아. 뭔가 이게 단어적인 느낌으로서는 네. 뭐 약간 라틴 그런 느낌이에요. 판타시아. 그래서 약간 환상. 환상. 더 관련된 네. 그런 느낌인데 네. 뭘 못 떠올릴까요? 정답 말하면 되나요? 바로 말해. 아세요? 더 얘기해요? 아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정답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이미 여기 대본으로 정답을 봐가지고 그쵸,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바로 얘기해볼까요? 네, 정답은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미지. 네. 뭐 예를 들면은 나 어제 피자를 먹었는데 네, 피자가 안 떠올라. 안 떠오르는 거죠. 참 슬프네요. 너무 슬프죠. 네. 이게 아판타시아가 있는 경우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내는 과정이 불가능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나 네. 뭐 예린 씨를 알고 계신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인데. 조금 그런 느낌이. 얼굴을 기억을 잘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네. 누군가의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 오랜만에 보시잖아요. 네. 네. 알죠. 근데 네. 갑자기 지금 얘기하면서 네. 저희 매니저 형 얼굴을 생각을 해봤어요. 매니저분 오늘 아주 근데 생각이 딱 나가지고 난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둘이 지금. 은주 씨랑 매니저분 사이에 지금 뭔가 깨름직한 그런 악감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화해하겠습니다. 네, 화해하세요. 제가 이 영스 가족분들이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살짝 있는데 네. 요 코너 이제 이런 몸풀기 코너에서 나왔던 네.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를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다섯 개 손가락 중에 네. 어떤 손가락 손톱이 가장 빨리 자란지 아세요? 뭐야? 모르시죠? 네. 뭐가 크게 자라는 게 딱히 있나요? 다 다릅니다. 진짜요? 가장 빨리 자라는 손가락은요? 네. 중지입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네. 이렇게 신기한 사실을 또 제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 네. 코너가. 영스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몸풀기 게임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 이런 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몸풀기 게임에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주 씨 여기 네네.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다음은요. 또 이탈리아에 있는 쇼핑 천국 밀라노 아시죠? 네. 밀라노에는 길거리에서 땡땡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밀라노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가보고 싶은데 네.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어요. 있으세요? 전 유럽을 안 가봤어요. 그렇구나. 저도 유럽을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가보신 여행지 중에 DJ 하시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리버리했는지 우리 우주 씨가 아니에요 전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를 이끄시네요. 아닙니다. 저 기억에 남는 해외 여행지 저는 체코가 진짜 좋았어요. 체코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었는데 네. 정말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그 분위기는 오호.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는데. 한번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하고 혹시 뭐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저는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축구 경기 직관을 보러 좀 가보고 싶어서 일단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스페인을 좀 가보고 싶어요. 스페인 가서 네. 이제 축구도 좀 보고 네. 맛있는 것도 많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정답 말하면 되나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밀라노의 길거리에서 땡땡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데 그 땡땡은 바로 인상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스마일 법이라고 해서 미소를 권장하는 법이고요. 네. 인상을 쓰고 다니면 벌금 그리고 거리에 멋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마찬가지로 벌금이라고 합니다. 우와. 정리하면 옷잘 입고 웃으면서 다녀라. 오 신기하네요. 완전 처음 안 사실이에요 전.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겠네요. 오 네? 뭐 이게 그런가요? 그러면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이게 무슨 어디라고요? 도로요? 밀라노에 아 거리, 어떤 길거리 응. 한 그 길거리 안에서인가 봐요. 아 거기 아 그래도 좀 그렇다. 근데 네. 뭐 여행객들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상인들 옷을 파는 상인 뭐 그런 거리 아닐까요? 맞나요? 뭐 맞나 봐요. 그렇군요. 네. 네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기한 사실들 제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릴 건데요. 지금 문자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청취자분들의 신기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노래는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떠나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 날 지킬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아 내 세상. 네, 조미애님이 키키키키키 풋풋하네요 오늘의 서프라이즈 키키키키. 어허, 약간 아. 그러니까 첫 서프라이즈 처음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너무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막 쌓아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막 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사연 하나만 읽어주실래요? 네, 남상호님께서 핸드폰 문자창에 전화번호 말고 이메일 주소 적으면 이메일 발송된대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핸드폰의 기능을 50%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정보를 봤어요. 아 그런 꿀팁 말한 거. 꿀팁 아. 맞아요. 해보니까 진짜 된다고 하시네요. 네. 네. 정말 이런 꿀팁이 자주 라디오 하면은 자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408님께서 킨덤 앨범 산 거 개봉했는데 포장 실수인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포카가 몽텅이로 세 개나 나온 거예요. 웬디, 슬기, 조이 이렇게요.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오. 하시는데 저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지만 또 다른 분이 두 개를 가지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또 그렇죠. 아 네. 완전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약간 행운이었겠죠. 뭔가 딱 열었는데 킨덤 앨범을 샀는데 응. 딱 열었는데 응. 포카가 세 개씩이나. 야 이거는 정말 행운이죠. 럭키? 네. 럭키죠 럭키. 네. 읽어주세요 하나. 네, 8092님께서 저는 교대 근무라 휴일이 불규칙한 편인데 이상하게 제가 쉬는 날마다 비가 와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놀라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유유. 다음 휴일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를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약간 여행 갈 때 혹은 뭐 어디 갈 때 비가 막 오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 그런 친구들 이랑 이제 노는 날에는 잘 안 만나고 그 날씨 요정 친구들이랑만 자주 보라고 해요. 아 그럼 해가 쨍쨍한 느낌이 아, 있나요? 네네네네. 날씨 요정 친구들이 제 주인 진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믿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뭐 정말 그 날씨가 필요한 날이다. 뭐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어야 되는 날이야. 네네. 아니면 뭔가 피크닉을 가야 되는 날이야. 뭐 이러면은 저는 그 친구들 불러요. 정말. 저는 사실 날씨를 좀 좋게 가져가는 운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요? 어딜 여행 가도 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거나. 날씨 요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놀러 갔는데 네. 제주도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동네는 비가 오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 제가 이제 돌아오는 날에 네. 차를 타고 공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구름처럼 이렇게 제가 가니까 이제 다 놀고 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그 지역에 이렇게 그래 저 그런 거 좀 믿는다니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네. 안 나가려고 마음 먹어서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을 때 네. 그때 비가 와요. 잔잔하게. 뭐야. 그러면은 이거 약간 이건 약간 좀 그런데 살짝 MSG였어요. 이거 약간 좀 네, 살짝 쳤습니다. 네네. 네. 계속 나에게 일어났던 신기한 일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Yeah,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취업 커리어 고민이야? 연구실 안정 관리사로 특화된 전문 인력 필요해. 연구실 안정 관리사 새로운 국가 전문 자격 필요해. 필요해. 준비해. 필요해. 연구실 안정 관리사 미래 유망 자격증 연구실 안정 관리사. 당신도 도전해 보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멈췄다. 와, 멈추셨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멈춰주세요. 어린이를 지키는 안전운전. 이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덮밥 이슈 핵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뿌띠엔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엔드, 뿌띠엔드, 뿌띠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스 가성비 땅스 리키트 땅스 땅스 떡볶이 떡볶이 땅스 매콤매콤매콤 푸짐해 땅스떡볶이 배달 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떡볶이 창업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김간에 창업한다고 했더니 김간에? 믿음 가네 하고 안심하더라고요. 믿음 가네 오래 가네 모두가 안심하는 창업 오늘도 김간에 NH 컵뱅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은 백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웬디의 Young Street.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우즈 씨와 Surprise 진실 혹은 거짓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혹은 주변에 신기한 일 있으면 Young Street로 제보해 주세요. 신기한 인연 미스터리한 일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Young Street 홈페이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3부에는 진실 네네. 혹은 거짓으로 함께 할 텐데요. 네. 이 코너 형식은 아시죠? 그럼요.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네. 이 중에서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세 이야기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네. 모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같이 맞춰봐요. 네. 전채원님께서 우주님 2주 연속으로 진실 거짓 맞추셨잖아요. 이번 주도 우주님 믿고 따라가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제가 한번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 힌트를 드리자면 네. 한 번도 진실 뭐 거짓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약간 저와 작가님과의 싸움이 살짝 시작이 되는데 제 생각엔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확률 중에 하나 거짓 진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애초에 이 생각을 가지고 영수를 출근을 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외국의 한 남자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더래. 아이고, 왜 이렇게 기침을 나와. 평소 흡연을 많이 했던 남자는 폐에 문제가 생겼나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 저기 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고요. 조금 특이하네요. 폐에 완두콩이 있어요. 그것도 꽤 자란 완두콩이요. 뭐라고요? 완두콩이요? 그게 제 폐에 있어요? 황당하게도 정말 남자의 폐에는 완두콩이 있었고 1.25cm나 자란 모습이었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고 자라게 됐을까? 폐에서 발견된 1.25cm의 완두콩.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 자, 이 이야기 제가 바로 판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에 완두콩이 자란 노인 이야기. 네. 봤습니다. 진짜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짜? 예리 씨의 의견은? 전 약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도 읽었는데요? 말도 안 된다. 네. 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판단한 게 네. 1.25cm 이런 네. 디테일. 뭐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네. 알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네.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근거가 있었으면 정답이라고 했겠죠. 근데 어디서 보셨다면서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번 네. 주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황당한 얘기였는데 네.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먹은 사람 뭐 그런 거는 완전 당연히 저도 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완두콩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네. 진실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폐에서 돌이 발견됐대. 그러면은 돌은 뭐 어떻게 이거를 잘못 옛날에는 네. 뭐 이런 병인데 네. 돌처럼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완두콩은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실인 거예요.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저 귀에 얇거든요. 저랑 근데 다른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선택을 달리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나중에 다시 네. 또 다른 이야기들 다 보고 네.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트랙터를 타고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 아이고, 저기 비석 때문에 못 지나가겠네. 옆으로 치워야겠다. 농부는 트랙터가 지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비석을 다른 곳으로 옮겼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비석이 맞닿아 있는 두 나라의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었던 거야. 농부의 무심한 행동 때문에 한 나라의 영토가 약 1,000제곱미터 넓어지게 됐대. 자칫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다행히 두 나라 모두 이 사건을 재밌어했어. 하하하하, 우리 영토가 넓어졌구만. 하하, 땡큐. 결국 비석을 원위치하는 걸로 잘 해결됐다고 해. 농부의 실수로 무려 나라의 국경이 바뀐 이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네. 이거 진실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진실 같아요. 네. 이건 충분히 있을 네. 법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국경이 생각 이렇게 막 크게 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그냥 뭐 철조망화나 아니면 뭐 돌 이런 걸로 국경을 해놓은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럴 일이 충분히 있다. 저도 뭔가 아까 우주 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본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디선가 저도 본 것 같아요. 국경이 옮겨진 이야기는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영토 문제는 하셨는데. 그렇죠. 뭐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진실 같아요. 네. 백동영님께서. 네. 저 할아버지 폐 완두콩도 들어가고 농사도 하시고 바쁘신다고. 아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근데 다른 목소리예요. 아 그래요?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그래요? 아까 그분은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번째 분은 네. 아이고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나. 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내고 방금 그분은 아이고 저기 비상 때문에 못 지나가겠네. 아 공기가 조금 더. 공기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완두콩 다시요? 완두콩은 아이고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나. 아유. 그리고 이제 트랙터 할아버지는 아이고 저기 비상 때문에 못 지나가겠네. 확실히 달라요. 자 하루죠. 아, 네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네. 아주 디테일이 달라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영수를 위해서. 진짜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한 학자들이 빙하 안에서 얼어있는 미세지렁이를 발견했어. 어? 죽은 게 아니라 동면 중인 것 같은데? 혹시 온도를 올리면 깨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렸고 얼음이 녹았는데 움직인다! 움직여! 정말로 미세지렁이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사해보니 이 미세지렁이가 약 3만 년 넘게 얼어있는 채로 동면 중이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세월을 얼어있다가 다시 깨어난 미세지렁이.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 자, 완전 거짓이죠. 거짓입니까? 네. 전 초기 왔습니다. 뭐요? 진실입니다. 진짜요?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뭘 발견했는데 네. 땅속이었나? 어디 바다였나? 네. 꽤나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봤는데 발견했다고요? 그 되게 옛날에 네. 생물이 동면 중이었대. 동면인지 뭐 어디 있다가 그쵸?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 거를 봤어요? 발견했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3만 년? 미세지렁이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지렁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3만 년? 3만 년? 그러니까 2만 년이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1.5만 년이면 조금 1.5만 년이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3만 년 너무 길다. 좀 길지 않아요? 3만 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나?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많이 변했네요. 3천 번 정도? 네. 그러면 저는 근데 진실일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뭐요? 이번에는 진진진이나 네. 거거겁니다. 근데 진실일 진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진진으로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진짜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안재균님이 정말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랑 그러니까 다른데? 너무 다른데요? 진짜? 그럼 다음엔 조금 더 차이점을 더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얼어있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동물, 벌레 중에 동면하는 개체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총 3개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폐에서 완두콩이 자라나고 있던 남자. 두 번째는 지나가던 농부 때문에 국경이 바뀐 이야기. 세 번째는 오랜 세월 얼어있다가 다시 깨어난 미세지렁이. 여기 중에 거짓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정답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진진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진진진. 진짜? 네, 진진진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귀가 좀 얇아가지고. 아 근데 다르게 가셔도 돼요. 어. 아까 첫 번째 문 그 이야기를 네. 약간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폐에서 완두콩이 자란 할아버지 이야기. 그렇죠. 저는 거진거. 거진거. 네. 어 좋습니다. 거진거 대 진진진. 아, 네. 최지희님이 우주 따라간다 진진진. 아 이거는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런 촉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어, 근데 또 몰라요. 아, 이게 그런가? 또 신중하신 거여서 그런 네. 걸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거짓 같은지 이유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서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 여기 우즈 씨의 웨이팅 듣고 오겠습니다. I'm still just waiting. 너는 뒤는 못 보는 듯해 잠긴 맘이 내 눈엔 보이네. Baby, who makes you waiting? I'm gonna drown when you wake up. 다른 연락을 기다린 듯 했어. 한 박자 느린 너의 웃음에서 마음이 떠있네. I'm going insane.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네, 우즈의 웨이팅 듣고 왔습니다. 자, 예리는 거, 진, 거. 네. 우즈 씨는 진, 진, 진. 자, 여기서 제가 해봤습니다. 어, 네. 딱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어, 네, 뭐죠? 바로 3번에 있는 요 미세지령인데 3만 년 조금 길기도 한데 어, 바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 다른, 안 바꾼다면서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조금 내용이 왜? 이 글의 내용이 어 뭔가 지령이 발견했다? 어 동면쯤이 깨어나지 않을때? 그러니까 뭔가 아 뭔가 없었죠? 조금 좀 살이 덜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격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 구성이 아니었다. 뭐 예를 들면 네. 트랙터가 지나가서 옮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국경이었어. 근데 이거는 지렁인데 이걸 녹이면은 깨어나지 않을까? 근데 진짜 깨어났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진진 가겠습니다. 아 뭐야 진짜요? 네 그냥 뭐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한번 선택한 거 안 바꿀 건데 제가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피디님한테 이제 뭐 저희는 뭐 선물이 원래 없는 거냐 물어보니까 네네. 피자 세트 주신다고 하는데 아, 맞추면 네. 자 한번 읽어주시네요. 네. 0240님께서 1번 거짓, 2번 진실, 3번 거짓. 이유는 우지 씨 말이 너무 전부 다 장황했기 때문에 반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아. 백순자님께서 거짓, 진실, 거짓 같아요. 예지력 있는 예리님 따라갑니다. 오, 조유경님께서는 정답 진진거임. 죽은 생물은 못 살아나. 오, 오빠 어떡해요? 근데 빙하 안에 있는 얼어있는 미세지렁이라고 발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들은 과학 정보 중에서 네. 빙하 안에는 아직 이 지구상에 오픈되어 있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수만 개가 존재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3만 년일지 4만 년일지 뭐 2만 년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니까 되게 오래됐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저 엄청 지금 떨려요. 그래요? 네. 자, 바로 정답으로 네. 가시죠.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일단 폐에서 완두콩이 자라나고 있던 남자.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과연?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아! 나는 망했네. 난 탈락이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와 진짜? 이게 진실이라고? 의료진이 많이 당황했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며 음식을 먹을 때 대충 씹지 말고 천천히 섭취하라고 했대요. 진짜? 네 이게 또 이렇게 진실이었던 걸로 음식 꼭꼭 씹어 먹는 걸로 음식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체하면 힘들기 때문에 와 진짜 그래요. 우주 씨가 약간 그 진짜 그게 있구나. 자 아까 혹시 0240님? 2240님? 나 따라서 저의 말이 너무 장황했지만 반대로. 진실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네네. 좀 충격이네요. 네 다음 다음은 지나가던 농부 때문에 국경이 바뀐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과연?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프랑스 벨기에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약 150km의 비석인데 네. 농부가 트랙터 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옮겼다고 하네요. 언뜻 보면 이 비석을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진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진까지 왔어요. 피자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맛있게 제가 또 피자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저는 살짝 거짓일 수 있는데 네. 다시 봤을 때 네네. 빙하? 오케이. 빙하 콜. 아 그래요? 나 너 빙하 믿는다. 지금 빙하 이거 믿는다? 한번 해가지고 바꿀 기회 드려요? 바꿀 기회 안 바꿉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나셨는데 다음은 네. 3만 2천년 동안 동면 중이던 미세지렁이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우와! 자, 네마토드라고 불리는 미세지렁이인데요. 실제로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평균 길이... 와! 아니,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아, 이게 또 뭐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작가님의 심리적인 분석과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요 글들을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있을 법하다 하면 뭐 제 또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미스테리한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들었던 것처럼 네. 그런 데이터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폴더별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건 있을 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부터 어려워집니다. 이제 패턴이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지금. 네. 계속 보세요. 거진 거진 거.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알아맞추는 거는 다음 주부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와 양윤희님이 조승연 썰 박사. 와 그럼 피자 받나요 오늘? 저는 피자 받습니까? 와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식은 걸로 주신다고. 식은 걸로. 자, 네, 너무 재밌네요. 네. 김대현님이 진짜 대박이네. 오늘 피자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저기 인증샷 하나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네. 천형진님이 이거 제작진들이 우주 손바닥 아닌데요?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위바위보도 한번 이기면은 네. 그날은

제가 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네. 오늘 선물 받으신 거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아, 오늘 네. 아주 아, 맛있는 피자를 저희 또 작가님들께서 네. 서프라이즈 워크숍을 떠나신다고 산으로. 그러니까요. 아, 다음 주도 그럼 선물 있나요? 매주? 저님 이제 아니, 여기서 가지만 뭐 사실 저는 이거 이긴다라는 뭔가 성취감으로도 너무 네. 좋아요. 네. 저 문자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네네. 네. 어, 한번 해볼게요. 네. 언젠가. 자, 어, 우주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또 이제 매주 완디님이랑 또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네. 이따가 또 오늘 예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또 서프라이즈 재밌게 해봤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이고. 네, 앞으로도 영세트 많이 들어주시길 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오늘 아주 우주 씨랑 함께해서 아주 다행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네. 저는 어, 라브의 I like me better 들으면서 우주 씨 보내드릴 거고요. 어, 우주 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4부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우주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Midnight into morning coffee, burning through the hours talking. Damn,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d stay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Lady,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깨깨깨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깨깨깨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베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치킨.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침 테트리스 찜닭. 산삼 먹고 힘냈다.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봉진봉.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봉진봉. 선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다원 정만순 산삼과 공진보. 산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보.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밤늦게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건강한 식재료 두부로 일본식 두부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는 깍둑 썰기한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고요. 부추는 5cm 길이로 잘라주고 숙주도 잘 씻어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간장 맛술 두 스푼에 굴소스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여기에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운 후 양념장을 반만 부어 중불에서 졸여줍니다. 두부는 따로 꺼내서 그릇에 담아주고요. 같은 팬에 숙주와 부추를 넣고 남은 양념을 부어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이제 숙주와 부추를 접시에 담고 두부를 예쁘게 얹어주면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향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웬디 언니를 대신해서 영스트리트를 맡게 된 스페셜 DJ 레드벨벳의 예리이고요. 원래 이 시간은 영스 가족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만나보는 남의 사랑이야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영스에서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번 들으면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곳, 보이면 지나칠 수 없는 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곳! 파격 세일 기간을 통해 영스 청취율을 올령! 이름하여 올령데이! 제가 처음이라 죄송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제가 직접 이 뽑기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뽑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완디는 간헐적 금손이라 뽑기 운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은데 예리 씨는 어때요? 저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열심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801님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 보여서 그 친구를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응원 선물을 뭘 줘야 될지 아직 결정 못했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시고 계시고 좀 힘들어 보여서 응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는 먹을 게 좀 짱이기 때문에 기프티콘 보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피자나 치킨, 저는 피자는 참고로 하와이안 고구마 피자 좋아하고요. 뭐 그런 거 달콤해지는 디저트도 좋고요. 뭐 그런 거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게 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1220님이 선물 뽑아야 돼요. 선물 뽑아볼게요. 2번 마스크팩. 제가 말한 거랑 전혀 다른 게 걸렸네요. 마스크팩 보내드릴 거고요. 마스크팩 하시면서 촉촉하게 피부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20님이 엄마랑 운동 3개월 등록하고 오는 길에 라디오 듣다가 예림 언니 목소리가 나와서 놀랬어요. 오늘 잘 들을게요. 엄마 운동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이 시간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멋진 선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4번 커피. 이렇게 밤에 잘 주무셔야 될 텐데 커피 보내드릴 건데 축하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커피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똥손인가 봐요. 어떡하죠? 최일령님이 림디 안녕하세요. 사춘기 딸과 소통하기 위해 영스를 매일 청취하는 네. 이거 나이 꼭 말해야 되나요? 네. 아빠입니다. 네, 꼭 안 말해도 되죠. 이번에 제가 늦은 나이에 미용사 자격증에 도전 중인데 필기 시험을 합격했어요. 비록 세 번 만에 함께 했지만 림디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축하해 주세요. 우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나이를 안 말한 이유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언가를 성공하시고 세 번 만에 이게 성공 뭔가 이뤄낸 게 중요하지 저는 나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멋진 선물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5번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좀 아 여기 멋진 거 많은데 조금 더 비싼 좀 많은 좀 그런 거 많은데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뭐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좋은 물건 많이 사서 죄송해요. 소확행하세요. 자, 3755님이 예리 언니 저 오늘 충치 때문에 치과 다녀왔는데요. 사랑니도 뽑아야 한다는 거 있죠? 엄청 아플 텐데 걱정돼요. 위로 부탁해요. 아, 제가 사랑니를 먼저 뽑아본 선배로서 사랑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취 조금 하고 좀 감자 서걱서걱 깎는 소리 조금 나면은 뽑혀요. 그러니까 제가 멋진 선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21번 필터 샤워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좋은 것 같은데. 꿀템. 자, 이렇게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사랑니 아닌데 조심히 사랑니 뽑으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할게요.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선물 제가 잘 뽑아볼게요. 자, 태연의 INVU 듣고 오겠습니다. 네, 태연의 IMVU 듣고 왔고요.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곽현우님이 21번도 있어 상품 종류가 얼마나 많은 거야? 키키키키. 아, 이게 올영데이이기 때문에 청취율이 올영데이래요. 이게 맞나요? 무슨 말이지? 네. 오늘 그런 날인가 봐요. 제가 이런 날에 왔네요. 이영진님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교대 근무 끝나고 지금 퇴근하는데 허기가 너무 지네요. 혹시 맛난 거 있으면 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제가 한번 흔들었거든요. 아, 왜 또 이게 나왔지? 18번 커피. 아, 어떡해. 빈속에 또 커피.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바꾸는 건 없죠. 공정성에, 그쵸? 문제. 아, 커피. 죄송합니다. 0892님이 이준의 영스트리트 이후로 오랜만에 보내봐요. 완디는 맨날 들었는데 오늘 예리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투 반했어요. 팬이 되었네요. 가끔 게스트로도 나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스, 저도 듣고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의 영스트리트 이후로 정말 저를 정말 영광입니다. 뽑아야죠.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6번. 마트 상품권! 오, 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마트 상품권 실용성 굿.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트에서 좋은 거 많이 사세요. 4330님이 서울에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저에게 내일도 앞으로도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고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만 진짜 제일 힘내셔야 되는 분들 중 한 명이니까 제가 좋은 거 14번 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세트 좋은 건가요? 제가 더 엄청 푸짐해요. 아, 진짜요? 아, 제가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4255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모 작곡팀 막내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작곡가예요. 얼른 열심히 일해서 제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인데 아직 넌 멀었어 라는 말을 매일 듣는 게 조금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남을 위한 음악을 분리한다는 게 아직 너무 어렵네요. 저녁에 연주하러 가는 길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해요. 진짜 제 주위에도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비슷한 이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보면은. 근데 아직 너무 멀었어? 저런 말을 매일 듣는 게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저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뭔가 좀 어쨌든 불필요한 말은 어느 정도 좀 배제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3번 마스크 세트. 작곡팀이면은 이제 작업실에 계셔서 마스크 쓸 일도 없을 텐데 제가 마스크를 마스크 세트 잘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4860님이 요즘 구내염 때문에 밥을 잘 못 먹고 있어요. 맛난 음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근하고 퇴근했는데 아직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바로 갑니다. 아, 진짜 너무 부담된다. 22번 커피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밥은 아니지만 디저트 밥 드시고 디저트 이걸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957님이 예림 언니 저 다음 주에 모의고사인데 안 졸고 잘 볼 수 있겠죠? 항상 초콜릿 주머니에 넣고 잠을 깨려고 하는데 첫 시간이 너무너무 고비더라고요. 이번에는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졸음 따위 물리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전 졸리면 좀 잤어가지고 졸리면 락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그런 방법도 좀 썼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1% 자꾸 이런 뭐 선수 독재 좋지만 좋은 걸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아, 자 다음 1230님 출장 뷔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을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마치고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예리 씨의 너무 상큼한 목소리에 반해 문자 보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야 너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5만 치약 세트. 치약 세트. 치약 세트. 치약 세트. 치약 세트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남상우님이 오늘 식목일인데 나무는 못 심고 베란다 텃밭에 상추랑 고추 파를 심었어요. 벌써부터 자꾸자꾸 눈이 가는데 나중에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예리님은 식물 키워본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 키워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뭔가 뭐든지 잘 키울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식물은 키워본 적이 없지만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필라테스에 그렇게 이제 식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식물들을 보면 저도 한번 언젠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선물 뽑아볼게요. 6번 마트 상품권. 아무튼 마트 상품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트 상품권에서 좋은 거 많이 사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사연을 만나봤고요. 진짜 저 이제 마칠 시간이래요. 오늘 뭐 잘한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스페셜 DJ로 저 예리가 이제 두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쓸데기 없는 말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정말 그래도 두 시간이 훌쩍 간 것 같아요. 사실 저 엄청 긴장하고 되게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웬디 언니의 자리를 이제 대신한다는 그 사명감에 긴장을 하면서 왔는데 잘 들어주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종종 영스트리트에 놀러 오도록 할 거고요. 사연도 자주 보낼게요. 내일은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너무 감사합니다. 방현주님이 정말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하는데 정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자, 내일은 저희 레드벨벳의 든든한 리더죠 아이린씨가 스페셜 DJ로 찾아오니까 많이 많이 반겨주시고요. 오마이걸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해피니스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끝곡으로 예리의 저 예리의 It's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거예요. 2022년 4월 5일 화요일 하루의 완성은 저 예리미와 함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스트리트 안녕. 좋은 날에 약속이 없어도 yeah. 무작정 거리로 발걸음을 옮겨가 나 혼자 걷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반대편에 서 있는 널 마주친 그 순간 Alright 꿈속에서 본 듯한 너와 나 So many things around by my side 그 중에서도 너만 뭔가 달라 If you come to me baby 다른 것은 필요 없지 잊고 싶어 I'll be waiting for you 여기서 날만